마켓 11, 11시부터 90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학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오늘, 이거 실장님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배경도 하나인데, 오늘 그 더 진한 파란색 입고 나왔고요. 파란색 아닌데? 보라색인데? 근데 트리비에는 보라색이라고 구분해. 보라색으로 잘 나오는데? 아니. 완전 해갖고, 이거 시장이 약간. 보라색으로 잘 나오잖아. 아니, 보라색 입구만. 약간 걱정되는데? 네. 걱정돼. 보라색인데 왜 그러세요? 코스닥이 좀 회복, 네. 또 올라가고 있는데, 약간 네네. 걱정돼. 여하튼, 코스피는 어제 2060을 넘어섰고요. 코스닥이 네. 670포인트까지 넘어서면서 1%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요즘 시장이 워낙 상대적으로 강하다 보니까요. 아침에 좀 스물스물 약했던 것들, 근데 계속 침이 올라가서, 소위 종목군별로 양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혹시 아침에 동시효과 때 보면 증권주가 파란색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 빨간색으로 많이 돌더라고요. 그만큼 뭐 장중조정을 계속해서 활용해야 되는 네. 그런 시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맨날 걱정이야. 주가는 이제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네. 왜 걱정을 해? 맨날 많이 올랐으니까 뭐 이제 꺾여야 된다는데. 네. 이제 며칠 전에 우리가 한번 얘기했던 거, 그리고 이제 보고서 제목에도 나왔던 거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있잖아요. 괜찮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져라. 하나 더 뜯을 거. 내가 그때 예. 엄청 대박 웃었는데, 제목 자체가 참 촌스럽잖아요. 네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뭐 물 들어올 때 노져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뭐냐면, 네. 지금 뭐 이미 고객 계좌, 활동 계좌 수가 급증하고 있다. 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활동 계좌 수도 지금 급증하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고객에 대한 고객 예탁금도 지금 19조로 늘어났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계속해서 활동 계좌 수에 대한 증가, 신규 가입에 대한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는 네. 게 지금 시장의 특징입니다. 개인들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네. 금리 1.75% 네. 사실 코어 인플레이션 감안한다라면 2%니까 네. 마이너스 금리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죠.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이제 그 스마트 머니들, 그러니까 네. 펀드는 오히려 2천 올라가니까 펀드들은 팔아갖고 일반 개인들은 주식시장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데 네. 스마트 머니들은 좀 주식을 사기 위해서 어쨌든간에 빠르게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 머니들은 어쨌든간에 이 디플레를 해지를 적극적으로 지금 네.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이성훈 대표님 활동 네. 계좌라는 얘기했는데 활동 계좌라는 네. 거는 저도 좀 몰랐는데요. 찾아보니까 법적인 용어네요. 네네. 활동 계좌가 뭐냐면 일단 예탁 자산이 10만 원 이상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누가 그거 갔더니 야 친구가 있다가 야 너 온 김에 계좌 하나 만들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계좌를 만들었어요. 네? 네.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네.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특정 주식을 샀는데 엄청 많이 물려 있어. 자포자리 냅둬. 그건 냅두는 거 안 돼. 활동 계좌 아니죠. 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네. 뭔지 아세요? 뭡니까? 시장을 아셔야 되는데 활동 계좌라고 함은 예탁 자산이 10만 원 이상 있어야 되고요. 최근 6개월간의 엔드 조건이에요. 10만 원 이상 있고 거래가 한 번 있어야 돼요. 그게 활동 계좌입니다. 그래서 활동 계좌가 2,050만 개가 넘어섰는데요. 2년 전에 2000이니까 12년이었죠. 2012년에 처음으로 2천만 원대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예, 2천만 개. 그러다가 이제 2013년에 훅 줄어들었고요. 2014년에도 줄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됐어요. 아니, 그 작년 9월, 10월부터 4분기부터 늘어나서 지금 다시 2,050만 개가 넘어섰거든요. 그랬던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1분기에만 KDB 대우증권의 계좌가 2만 8,600개가 터져서, 네. 동기간 대비해서 네. 지금 보게 되면 100% 정도가 급증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NH투자증권도 지금 보게 되면은 계좌 수가 네. 85% 증가. 네. 그 다음에 키움증권 1분기 신규 계좌 증가율이 43%. 전체 네. 계좌 수로는 네. 63%가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크레온 네. 고객, 대신증권이죠. 네. 지금, 온라인 증권 서비스, 크레온 같은 경우는 90%가 이상 증가를 했고요. 네. 이트레이드가 이베스트로 바뀌었죠. 네. 개인 주식 거래수가 13%가량 증가했다라는 네.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온라인 주력으로 하든 오프라인 주력으로 하든 계좌 수에 대한 증가가 지금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만큼 네. 개인에 의한 유동성 장세. 이게 제일 사실 화려하고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 일사후퇴 얘기하시잖아요, 맨날. 네. 일사후퇴처럼 뭐냐면 이게 어떻게 뭐 전략이고 전술이고 필요 없는 거죠. 몸으로 그냥 물밀듯이 들려오는 거기 때문에. 일사후퇴 봤어요, 자기야? 저는 모르죠. 형님이 맨날 말씀하시니까. 저도 예. 말만 들었는데 저는. 직접 경험하셨죠? 경험 못했어요. 네. 경험했죠. 실감나게 경험한 거가 네네. 그거죠. 태극기 휘날리며. 그 영화 보면 네. 정말 미칠듯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그런 거라서 제가 어저께인가요? 우리 지난번에 방송 제목을 딱한 네. 정목 일주 만에 다시 어제 쉬고 녹음을 했잖아요. 네. 그 제목이 뭐였어요? 호사 담화보다 더 무서운 네. 개인의 유동성 장세. 이거 제목이었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딱 맞는 그림이죠. 그래서 좀 개인의 유동성 장세가 미친 듯이 가고 있고요. 네. 개인 유동성이라는 건 이제 저같이 증권 업무를 네. 하고 이성원 대표가 정하는 분이면 이런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이럴 때 보면 전화 오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생전 전화 없던 애들 전한다. 하고 있고요. 제가 엊그저께 이제 그 아는 사람 있어서 상가집에 갔거든요. 네. 좀 알죠? 근데 좀 몇 명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동창을 오래간만에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네. 상가집 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갑자기 잘 모르는 애들도 완전 끼어끼어 들어와. 왜냐면 제가 뭐 하는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시 주식 얘기할까봐 해서 기동량 들어오는 거죠. 그게 분위기예요. 네, 그게 분위기. 그래서 그게 유동성 장세인데요. 어저께 이제 우리가 항상 걱정되는 게 이러잖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거잖아. 근데 어저께 굳이 말하자면 네 번을 얘기했잖아요. 전조님이 네. 얘기했잖아요. 이게 보면 코스닥을 이제 예를 들면 코스닥이 올라가는데 지금은 굳이 얘기하면 지금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보면 6월 정도. 네? 그리고 지수로 보면 700 넘어가면 700인가요? 700에 대한 네. 얘기는 기관에서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700 정도 가면은 이제 그 좀 많이 너무 올라온 게 아니냐 네. 생각을 하게 될 거다라는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그때 되면 세 번 정도 분할해서 하자는 게 이제 전전님의 얘기죠. 네. 제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제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스토리가 네.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정말 이제 그 예측대로 갈지 아니면 네. 정말 뭐 그 1999년 어게인 199가 될지 네. 아무도 모르죠. 네,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네. 또 그 이번에 제가 방송하면서 좀 찾아봤는데요. 2004년, 제가 네. 좀 여기 안 올려놨는데, 2004년 말에, 2004년 말이랑 지금이랑 또 시대상이 비슷하다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네. 2004년 말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제 금융, 그 당시에 이현재, 경제부총리인가 있었을 거예요. 네, 네. 양반이 이제 증권 활성화 방안 이런 걸 얘기하고요. 네. 그 당시에도 초저금리 3%대 처음 들어가기 시작해, 경제성장 3% 들어갔고요. 부동자금이 뭐 세상에서 제일 많아졌다는데 그때랑 비교해서 했는데 그때 보면 이제 벤처 그 활성화 이런 쪽 지금 또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그때가 보면 그 증권주랑 코스닥이 같이 가거든요. 그때 보면 그 당시부터 해서 한 150%인 걸 났을 거예요. 한번 나중에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2004년 한번 봐주세요. 2004년 나중에 이제 준비되면 보여주시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누가 어떤 증권에서 썼냐면 메리츠 증권에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호암마마. 아까 호사다마라고 잘못 말했어. 제가 좀 무식해요. 그러니까 젤리비님이 맞아요. 호암마마. 제가 이걸 이런 말을 잘 몰라갖고 제가 물어봤잖아. 네. 그걸 뭐라 그러지? 어쩌니까 이성 대표님한테 호암마마요? 그래서 얘기해줬잖아. 네. 네. 네. 그런데 하루만에 또 까먹었네. 네. 또 호암마마보다 무슨 개인도 없었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린 이거는 최고치를 예측하고 매매하는 건 잘못이에요. 어떤 거든 간에. 그래서 그거는 이런 장세에서는 꺾이고 나서 나는 최고치 못 판다는 마음을 더 느긋하게 먹으면 되죠. 그렇잖아요. 최고치 파는 거는 어떻게 가야 돼? 그건 자기가 저기 가야죠. 미아리 가든지 아니면 점 유능한 사람. 그래서 연봉인데. 네. 이거 뭐야? 아까 말하던 거? 코스피 연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도 맨날 이 500포인트, 1000포인트 사이에 갇힌 때가 몇 년이었습니까? 이게 한 20년 가까이, 아니 15년 정도 갇혀 있었죠. 지금 보게 되면은 이요 사이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네. 한 5년 하나 둘 셋 넷 다 6년째 지금 갇혀 있는 건데 네. 지금 요 박스권에 지금 6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뚫고 올라갈지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전 포인트겠고 나오는 게 그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2005년도 때 이제 이 그걸 봐주세요. 그러니까 천에서 2000 갔죠. 그 제가 봤을 때 그거를 증권주로 봐세요. 증권업종으로 2004년에 네. 월봉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증권업종 네, 해주세요. 아니 그 와중에 본인이 자기가 헷갈리게 해갖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연봉입니다. 연봉. 아 다우의 백님 네. 그리고 FMC 의장님이 이학령님이 일사후퇴를 경험했다고요. 이렇게 또 믿는 분이 계셔. 네. 일사후퇴를 경험하셨죠. 젠장. 되게 네. 했잖아요. 네, 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어르신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6.25 때 얘기 많이 듣고 참 미친 듯이 들었는데 그걸 눈으로 보는 거는 정말 실감나게 본 거는 예전 영화도 있었지만 딱 보면 태극기 휘날리며 보면 미친 듯이 들어오잖아요. 본고사 보시지 않으셨어요? 젠장. 그만해라. 네. 그만해라. 이거 좀 마세요. 이게 뭐야? 네. 아, 이건 증권업종 연봉입니다. 월봉으로 보니까 월봉. 월봉. 아, 짜증나. 월봉은 너무 짧잖아. 월봉으로 2004년 이렇게 보이시면, 이게 보시면, 네. 그 두 번째 건 2009년이고, 첫 번째 왼쪽이 이제 2004년이잖아요. 그게요. 예, 여기. 예, 그 확 올라가잖아요. 2004년부터 2005년 말까지. 2004년이 여기고요. 예. 그래서 확 올라가죠. 2005년도에 여기가 이제 엄청 올라가죠. 예, 그거가 똑같이 그릴 수 있으면, 제주 거 그렸으면, 코스닥이랑 똑같아요. 그 당시가 코스닥이에요. 이게 시원하네. 그건 이제 그 다음 얘기고, 네. 그 다음 얘기, 이것도 한참 또 쉬었던 거고, 코스닥이 올라갈 때가 같은 시기가 네. 대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니까, 네네. 메리츠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 메리츠에서? 네, 메리츠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종목이나 얘기는 좀 잠시 후에 미루겠고요. 매주 목요일날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오셨거든요. 그분과 함께 하고 나서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의 누군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김순영 앵커님입니다. 아, 쿨하게. 바로 김순영 앵커님입니다. 네. 술도 잘 드시고. 에? 술도 잘 드시고, 자중의 분위기를 잘 아우르시는, 역시, 네. 키움 대표 앵커답다. 아, 키움 대표 앵커답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를 아우르시는. 술 뭐 들었어, 그날? 그날? 지난 무슨 날인가? 금요일인가? 지난번에? 여기는 심하게 안 먹습니다. 네. 여기는 그냥 네. 가볍게 그냥 소주, 맥주 살짝 쳐서 네. 먹는. 네. 저는 처음 봤어요. 그 큰 병맥주를 네. 1인당 각 1병씩 따갖고 이렇게 먹는 거는 처음 해봤어요. 뭐라고? 술 먹다 처음이야. 클라우드였어요. 클라우드 맥주를. 맛있다고. 원래. 아니, 가서 봐봐. 그 병 따서 먹는 맥주, 돌려서 먹는 맥주. 밀러 이런 거 있잖아. 밀러. 옛날에 뭐 하이네켄 이런 거 이렇게 했는데. 그냥 통병 맥주를 각 1병을 놓고서 각자 알아서 이렇게 오프너로 따갖고 그 병째 먹는 건 처음 소주를 어떻게 먹어? 소주를 둘이 같이 먹어 뭐 먹는 거야 이것들이? 아, 막 소주요? 네. 소주는 코로 흡입하고 젠장 네네 김수종 앵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영현 앵커님 왜 안 오셨어요? 이렇게 했으면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술 예. 냄새를 싫어하는 거죠. 아니 이승원 의원님도 네. 앵커님도 별로 술을 못 드시더라고요. 저는 옆에 착 달라붙여서 수다만 떨었어요. 네. 저는 뭐 오로지 수다만. 같이 이러니까. 안 먹어도 먹은 예. 듯. 오프닝에 어떤 표현이 달라지네. 네. 저희가 하는 회사가 조그만 회사지만 모든 걸 네. 각종 대표직원을 이승원 대표가 다 갖고 있어요. 네. 술상무 대표잖아요. 네. 술 대표. 아니, 근데 네. 술은 진짜 못 드시던데. 네. 뭔 소리야? 신기하네. 뭔 소리야? 술을 좋아해요, 이 친구가. 아, 그래요? 술을, 분위기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네. 보니까. 그냥 분위기를 탈 뿐입니다. 네. 술 안 드시고, 네. 새벽 한 서너 시까지도 즐겁게 네. 담화를 하실 분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술을 좋아하시는 건 처음 알았는데, 김순희 앵커님. 네. 오늘 준비한 거 얘기해 보시죠. 예. 국순당 얘기하지 마세요. 아, 예. 아, 큰일 뻔했네. 네. 예, 오늘 두 가지 좀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얘기가 된 건 삼성전자 실적이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예, 그거 네. 우리 두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 너무 궁금해서 네.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실적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는 매출은 예상보다 덜 나왔고 1분기 어닝 가이던스였죠.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아마 4월 말에 또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건데 이미 리포트를 보면은 자세하게 네. 나왔습니다. 잠정치로 보면은 매출은 예상보다 덜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급을 좀 나타냈거든요. 말씀드리면 영업 매출액 47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조 9천억 원으로 잠정적으로 집계됐잖아요. 네네. 이거를 보면은 시장 기대치가 50조 원이었는데 이거 밑돌았고 영업이익은 기대치보다 무려 5천억 원 이상 나온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서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같은 얘기들을 보면은 반도체 쪽 괜찮았을 것 같고 뭐 스마트폰 쪽도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아 비용 절감이 가장 기여를 한 것이 많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포트를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비용 절감과 신제품이 만나면 굿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네. 앞으로 2분기도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여러 뉴스나 분석을 보면은 장밋빛 전망과 장밋빛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실 이에 따른 분위기예요. 시장 분위기 그때 별로였어요. 삼성전자 안 가고 네. 예 오히려 다른 좀 그동안 강했던 중소형 종목들에 대한 강세가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되면서 이런 분위기를 좀 어떻게 봐야 되지라고 상당히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뭐 결론은 그래서 보던 거 봐야겠구나. 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네. 그래서 좀 기사 이런 거 보면은 삼성전자 실적이 얘기하는 것은 대표성의 삼성전자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만큼 예전만큼의 어떤 반응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조심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현대차를 대표적으로 꼽더라고요. 그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때 시장 분위기를 바로 화요일이니까 뭐 며칠 안 됐어요. 이선 대표한테 봤어요. 먼저 말씀하시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삼성전자 실적 큰 관심이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네. 근데 왜냐하면 삼성전자 실적은 지금 실적은 사실 뭐 우리 또 우리 이지용 부회장님께서 열심히 네. 잘하셔갖고 네. 스마트 분야, MC 분야 5천억 이익 달성 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봤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1분기가 아니라 2분기 얼마만큼 특히 이제 내일에 집중이죠. 내일. 내일. 첫날 얼마나 할 거냐, 그러니까 뭐 35만 등가, 3만 5천 등가 예약 받고 막 난리 났잖아요, 지금 벌써.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께서 지금 뉴욕에 날아가셔서 진두주의 하시면서 주요 메이저를 만나면서 얼마만큼 부민을 쫙 하느냐, 이런 거 관심 있잖아요. 아, 오히려 네. 내일이 중요하다. 그러면 내일이고, 네.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건 이거죠. 내 다음 주에도 이렇게 정말 그 화제 만발한 기사가 계속 나올 수 있는지가 관건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초와 나 나오다가 다음 주 지나서는 오히려 다시 또 애플워치가 얼마 팔릴까로 쏠리기 시작하면 이거 엑스 되죠. 그래서 얼마나 그런 분위기가 정말 숫자로 나와야지 흥분다잖아요. 네. 그런 게 나올 수 있지. 왜냐면 그걸 앞두고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잘 나가던 아모텍인가? RF텍 그런 것들 있죠. 네. 걔네들도 한 일주일째 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쉬어요. 봤더니 그러니까 안 움직이더라고. 쉬지 않고 올라간 건 하나밖에 없어요. 네. 솔직히 그 동네에서. 뭔지 알죠? 뭐요? 제가 또 유일하게 좋아하는 제일기획. 제일기획 지금 쉬었지만 제일기획 안 올랐지만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제일기획만 가격 조정이 없어요, 지금요. 그 언저리에서는 삼성 그 관련주에서. 그래서 하여튼 그 다음 주에도 계속 그런 이슈가 살아있을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일단 이런 거죠. 그 상대적으로 보면 외국인 유동성에서 개인 유동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죠, 지금. 그 외국인 사타파라타 하잖아요,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네. 그 규모가 또 상당히 조금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조금 쉬는 구간이에요. 근데 하여튼 멋진 표현이시다. 뭐요? 외국인 그 유동성에서 개인 유동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아까 뭐라 했어요? 뭐죠? 무슨 마마? 이거 지배하느라고. 호환마마. 아,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개인유동성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네. 이게 맞죠. 지금 보면 미친 듯이 주식 사는 분위기 때문에요. 아, 이게 말이 미친 듯이죠. 이게 스토리만 있으면 가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MPK 피자 먹자고 올라가잖아요. 예? 중국사람 피자 얼마나 먹는지 본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누가 애널리스트가 하고 뉴스에서 떠들고 저 같은 사람이 테레비나 이런 데 이성원 대표가 미스터 피자가 지금 중국에서 한 업소마다 사람들 구르간치 몰리고 있습니다 누가 하면 그런 걸 다 사는 거예요. 요새 어제 올라간 게 저거거든요. NK 트렌드 있죠. NK 네. 트렌드. NK 트렌드가 왜 올라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나라 MB에서 뛰는 애가 어디 있어? 하나도 없잖아요. 중국에 6명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NBA에서 2014년에서 15년 시즌에 6명인가 7명 뛰었는데 그걸 정확히 알고 얘기하는 사람 대명이 딱 한 명밖에 없어. 그게 누구야? 이학년. 나 같은 애가 떠드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MPK가 이제 매장이 국내에 460개. 아, 근데 매장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중국에 16개인데 올해 80개 간다는 거거든. 80개도 이제 되게 보수적으로 본 거고. 아,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보면 이제 110개, 내년에 260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중국도 한 400개 가까이 이제. 그러니까. 3년에 걸쳐서 이제 오픈한다니까. 그러니까 나가 얘기하고 또 이성한테 뿜뿜 뿜잖아요. 그럼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거야. 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저는 갑자기 생각하니까 로만선 돌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서는 안 오르죠. 절대 안 오르는데 문제는 이렇게 레포트를 찾으러 다니는 애널리스트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저는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종목 피킹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제가 자리 없으면 누굴 시켜요. 야 로만서 빨리 가서 레포트 써와. 그럼 걔가 써와요. 로만서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레포트를 안 쓰지만 로만서 레포트가 조만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뭐라고 쓰냐면 너무나 명확해요. 뭐라고 쓰냐면 라네지의 신화 송혜교가 했고요. 또 하나가 모델이 누구야? 이성훈 대표가 했던 중국에서의 대통령 이민호가 모델이다. 예?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애장하면요. 그러면 훅 올라가요. 이틀 올 거예요. 최소한. 그게 지금 현재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지금 약간은 시장 미쳐 있어요. 네. 근데 저 지금 너무 감동받았어요. 왜요? 예. 네? 어머, 이걸 아시는 분이 있네. 그라인더님이 MBK 있잖아. 옛날에 미스터 피자로 네. 맨 처음에 상장이 됐었거든요. 저 그때 네. 그 탐방 갔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네. 그거를 기억을 하시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때 이후에는 상장 때문에 했었고, 네. 회장님 참 인터뷰하려고 무진장고 했었는데 결국은 안 됐고.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중국의 성장성을 주목하면서 리포트를 한번 탐방기를 했었거든요.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뭐, 어쨌든, 예. 지금은 어쨌든 스토리가 있는 중국의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지, 네. 뭐 이렇게 커다란 종목. 제가 다음 주, 이런 얘기 안 되는데, 미리 하는 건데, 제가 증권사 직원도 아니니까 네. 편하게 네. 말씀드리면,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방송 포맷, 그 아이템으로 제가 그걸 할 거예요. 작년에 얘기했던 거 있죠? 얘기했는데 사진 한번 했는데 제가 사진 다 찾았어요. 구글에서. 하이힐이야, 하이힐. 하이힐? 여러분들 구글에서요.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하이힐. 네. 하이힐. 하이힐. 클라이머. CL, 운동화. 하이힐 클라이머. 거기다가 Great Wall. 대장, 만리장성 치면요. 사진 쫙 나옵니다. 중국에서 만리장성 알고 보면 가파로 올라가는데요. 하이힐 신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뭐 아웃도어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안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실적도 별로니까 안 오르잖아요. 얼마 있다 보면 그렇게 쓰는 놈 또 나온다니까요. 제 말 듣고. 왜냐하면 저희 방송 많이 봐요. 제가 은근히 알았는데요. 제가 생년 모르는 투자 전략 팀장이 이걸 듣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를 다 듣는 게 아니라 지금 아이디어를 찾는 거죠. 나오죠, 거기. 예. 보여주세요. 제가 거짓말인지. 예, 그거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별 안 움직이는데요. 아웃도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영업무역 있죠? 영업무역. 영업무역. 그리고 저 같은 사람한테 뚝 걸리면 펑샨샨 얘기 또 훅 들어가거든요. 제가 3위가 얘기할 때 랑랑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랑랑 얘기하는 새끼 한 명도 없어, 세상에. 대한민국 증권방송인 어디서. 랑랑을 얘기하는 사람밖에 없어. 랑랑이 누군지 알죠? 네. 랑랑이 중국에서 최고 인기 피아니스트예요. 걔 때문에 다들 미친 듯이 애들이 엄마들이 랑랑 만들려고 피아노 치 배우는 거야 지금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잖아 내가. 아, 중국에 다녀오셨나? 오, 대단하신데요. 다녀오죠. 아 그냥 근데 이거는 네. 살고 그래야 하지 않은 얘기인 것 같은데. 잠깐만 봐도 알아. 제가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왜 안 잘리고 있겠어요.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잘리 얼마나 저 잘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더 거기. 근데 안 잘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 잘리는 거죠. 멋지세요. 진짜요. 예. 왜 삼위학길 왜 중국 그 부모님들이 좋아하는지 몰랐거든 사실. 아 랑랑이요. 생긴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 랑랑 저렇게 하더니만 딱 중국 사람 좋아하는 인상이라고 다들 그래요. 약간 후더분하면서 서양식 하게 생겼어. 한번 찾아봐서요. 랑랑. 지금 봤어요. 예, 딱 보면 딱이네요. 그래요? 아 예. 예. 웬만하면 제가 안 하는데 안 못 보는데. 아 랑랑. 딱 써놔야지. 네, 저도 방송할 때. 한번. 랑랑이 30개죠. 피아노 투어를 했거든요. 몇 분 만에 다 매진됐어요. 난리 났습니다. 랑랑 때문에. 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성훈 대표 화면. 이 보면 저 화일이잖아 하일이요. 예. 네. 하일 신고 지금 만리장성을 가고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1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보면 20년 전에 누가 그런 거 아웃도 입고 신발인 거 신으면 네. 네가 어문 길이니 그런 소리 했어 안 했어 사람들이. 10년 전에 우리 와이프 그 남산에 네. 그 하일 신고 와갖고 내가 남산에서 네. 걷고 내려왔잖아. 네. 네. 나 북한산에 네. 갈 때 하일 신고 가는 여성분 막 깜짝 놀랐는데. 네. 내가 업고 내려왔더니 그게 지금 깜짝 예전 자기들 그랬다니까 내가 그 아웃도 옷 입고 등산했으면 네가 어문 길이냐 이런 소리 들었어요. 지금 중국 딱 그렇다니까요. 근데 지나가 평생, 아니, 여기 계신 분은 제 말씀을 좀, 아니, 그 이해를, 안, 그 소문을 안 해주세요. 사실 보면 만리장성 가면요. 그 케이블 타고 올라가거든요. 거기까지만 갖다 내리면 하이힐 신어도 되는데요. 거기서 조금만 걸으면 엄청 가파르러요. 가파르다 인정하는 사람 1번 한번 쳐주세요. 제 말이 맞다는 사람들이요. 가보시면 다 알아요. 걸어보신 분은요. 엄청 가파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걷기 힘들어요. 하이힐로. 근데 제 말을 안 믿어 도대체. 아, 사람들 믿어... 홍해주신 분이야. 홍해주신 분이 아니, 세 분 계시는데 이 정도는 아니지. 아 맞다 1번 있네. 아 그러니까 맞죠. 랑랑 인상이 판다상 맞죠. 딱 판다상이거든 랑랑 인상이. 아 그러니까 동글동글해가지고. 네 예, 그렇잖아요. 그 랑랑 때문에 피아노를 내는 거 애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지. 왜냐하면 피아노 그 요번에 애널리스트를 가끔 3일까 이렇게 써봤자 포인트를 못 잡는 거지. 근데 어디서 주워 듣고 저한테 얘기 주워 듣고 4천만 명 배운다. 하도 제가 떠들고 다니니까. 그것만 알지. 점유율만 알지. 왜 사는지를 모르잖아. 랑랑이라니까. 그 아저씨래. 그 아버지, 이번에 싸이 앨범 아버지 있잖아요. 피아노 이제 랑랑하고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랑랑이 그만, 랑랑도 인지도가 있고, 지금 그 아버지가 중국 시장에서 1위, 지금 차트 순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싸이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싸이주라고 해봐야 뭐, 와이젠터. 아니, 잠깐, 이 황박진님 너무하네. 네. 이 형님도 중국 가면 한류스타일에 동글동글 다 살쪘다는 얘기야. 오늘도 피아노, 피디한테 한 소리 들었는데. 네. 요즘 많이 드셨어요? 젠장. 오늘부터 급 다이어트 들어간다. 네. 혼자 뭘 드시고 다니는 거예요? 짜증나, 짜증나. 아, 그러니까 결론을 알았어요. 11쇼에서 삼성전자 얘기가 안 나오니까 삼성전자의 네. 시장 분위기가 삼성전자 실적이 나와서도 뜨뜨미지근했던 거야. 아,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노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있잖아, 랑랑하고 싸이하고 아버지 1위 기념 회식. 절대 아닌데 내가 네. 아 이거 제가 저는 관심 많아요. 네. 제가 어저께 또 저희 갔어요. 또 롯데에 또 갔거든요. 네. 마침 가니까 예전에도 우리도 봤잖아요. 근데 사람이었는데 어저께 보니까 예쁜 여자들이 해놓고 또 갤럭시 S6 쫙 깔아놓고 하더라고요. 예약 주문 롯데아이마트에서 1층에 네. 내갖고 롯데 큰 로비에서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제일 삼성이나 이런 거 국내 저는 삼성이나 LG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시스템 많이 뺄 수 있게 만들어놨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그 메모리에서 네. 그래갖고 예전에 16기가 사봤자 쓸 수 있는 거는 3기가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많이 빼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저께 정확히 했는데 32기가짜리거든요. 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성원 네. 대표한테 보내드렸잖아요. 제가 나중에 또 제가 이거 가서 찍는 사람이에요. 저장공이 32기가예요. 제가 보면서만 제가 어저께 찍어왔어요 정말. 32기가인데요. 시스템 저장 공간이 15.26기가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직 많은 거죠. 예, 네, 근데 이번에 그 다양한 앱들 있잖아요. 쓸데없는 앱들은 많이 뺄 수 있게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지금 시스템 저장은 15기가. 그래서 조금 하고 나니까 남는 게 12기가밖에 안 남네. 전시하는 것도. 그래서 이게 보면 여전히 삼성이 많이 깔아놨고. 근데 이런 얘기하니까 조금 아는 우리 카이스트 나온 친구 있잖아요. 이제 위원님 꼭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각종 터치 기술 이런 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갖고 자체 그것 때문에 그게 좀 상당히 예전보다 갈수록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거는 네. 아이폰이나 똑같잖아요. 아이폰도 뭐가요?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아이폰이나 훨씬 적어 차지하는 비용이. 기본적으로 아이폰 16기가도 지금 그 모양 용량 자체가 용량 자체가 그리고 거기 깔려 있는 거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진짜 그 뭐라 그러지? 아세이로 딱 받아서 한 게 아니라서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전시된 거잖아요. 아, 그래서 시스템 저장 공간은 똑같지. 시스템은 기본, 아이, 나도 알지. 삼성 탓이 나도 아니잖아. 알지, 사람아. 안드로이드 탓이잖아, 그리고. 아니지. 네. 안드로이드 탓이 아니지. 네, 네. 똑같은 넥서스를 슬슬 사면요. 넥서스가 한 2기가밖에 안 들어먹어요. 삼성이 자기네 거 해고 막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게 많이 잘못. 아이씨, 나도 알지, 그 정도는. 메모리 많이 네. 남아야 되는데. 그렇게 다 찾으면. 아,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내일부터. 좋지 뭐. 예. 메모리 더 샀었어요, 그리고. 삼성은 입장에선 좋지. 아니,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 맞아. 예.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 요게 네. 삼성을 보는 데는 가장 큰 핵심. 네. 아, 그리고 이렇게 용량 많이 잡아먹으면 다른 부속품들이 많이 팔린다고요?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이번에 그 애드 할지 없는 거로 바꿨잖아. 그래서 네. 32기가 60. 큰 거 사야지. 32기가.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는 128기가 쓰잖아요. 네? 제 거는 한국에서 살 수 없어요. 128기가. 특히 좀 약간 하나 자랑질하면 사진 찍을 때 소리가 안 나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산 건 무조건 소리 나게 돼 있거든요. 네, 소리 안 나죠. 그거 저 좀 알려주세요. 그거 앱 있어요? 네. 소리 안 나죠. 아, 있지. 있는데. 아, 저 외국에서도 네. 사왔죠. 예, 예. 네, 예. 알려주세요. 아, 그 소리 시끄러워. 원래 찍기가 힘들어. 네, 네. 아이고, 벌써 시간이 지났는데. 네. 다음 얘기 뭐 있어요? 하나만 더. 요거는 이제 인바디아 관련된 얘기인데, 웨어러블 기계 관심 많으세요? 없으면 패스. 아이, 그걸 해야죠. 야, 이건 딱 걸렸네. 아니, 센스 있는 분이네. 아니, 저. 그걸 박수 한번 쳐줘. 네. 아니,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줄 알고. 아니, 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더 기가 막힌 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네, 하세요. 정말? 정말요? 아, 진짜. 제 얘기 들으면 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깜짝. 아니, 저는 이 웨어러블 기기를 인바디랑 좀 엮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웨어러블 기기에 네. 그 인바디 체지방 분석기 아시죠? 요거는 네. 인바디 제품이에요. 그리고 네. 이번에 나온 인랩 인바디 제품이에요. 이번에 네. CES 2015에서 네. 발표가 났는데 네. 뭐 호응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요거는 인바디는 인바디에서 가장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바디는 없는 시장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프리미엄을 엄청나게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있고 네. 인랩은 핏빛이라고 알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예예 예, 그쵸 네, 이거 알죠. 다 여기 하나씩 요거 10만원대에서 15만원대입니다 네. 아 요거 근데 이거는 인랩이에요 인바디 거예요 제가 네. 다음 걸 보여드릴게요 네. 예 요거 보면은 샤오미에서 요걸 아 샤오미에서 나왔죠 오네 샤오미에서 이걸 20불짜리 나왔죠 20불인가 20불 2만원에서 3만원 네. 미치겠다는 그러니까. 거 요거 요런 거를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네, 인바디에서 네. 나왔는데요. 이거 네. 아마 체성분 분석기로 해서 딱 들어가시면 20만 원이에요. 네. 근데 샤오미는 네. 똑같고 요거랑 연동돼. 네. 앱하고 연결돼. 네. 블루투스로 네. 디바이스로 연결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인바디는 그거를 지금 아까 그 손목 팔찌에다 넣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가 좀 다른데 이게 3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체성분 분석기에서 인바디가 독보적이고 혼자 있다. 중국에서는 겨룰 만한 경쟁 상대가 없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대부분 리포트는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거죠. 네. 그 우리나라에서 각종 수입품 만들어서 그 체중계를 요즘 어디서 사요? 체중계를 파는 데가 없어요. 백화점 가봤자 비싸기만 하고 체중계 더 되면 온라인 가서 하거든요. 네, 다들 예. 이마트. 아 이마트는 온라인 가서 하는 거거든요. 이마트는 토끼도 팔아. 그러니까 2만 원 정도 하잖아요. 네. 2만 원, 3만 원 하잖아요. 네. 별것도 아닌 거. 네. 이거가 지금 우리 중국에서 판매원 한 15불, 20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그, 예를 들어 코스트코 이런 데 가면 팔거든요. 코스트코가 이런 비슷한 기능에 스마트폰 없이 요구되는 거가 한 4만 5천 할 텐데. 4만 5만 원. 전 거짓말 안 해요. 제가 지난주에 코스트코도 갔었어요, 또. 살 거 없어도 제가 가요, 그런데. 그런데 제가 저도 그거 보고 갔었거든요. 네. 그거 다 X된 거예요. 이거 하나가 나오면 아니 그래서 네. 이게 좀 인바디를 보고 있다 상당히 걱정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인바디가 가만히 있는 거 아니 갑자기 꺼졌네요. 네. 가만히 있는 건 아닌데 네. 인바디도 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네. 이거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앞서서 핏빛 내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아까 보여준 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다 차고 다니는 거 이거를 네. 냈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보면은 웨어러블기 여기서 보면은 핏빛이에요. 핏빛에서 네. 나온 거 요거 그 왼쪽 거는 인바디 거고 이쪽인데 너무 비슷해. 그렇다고 네. 모방을 했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샤오미나 뭐 다 그렇게 모방해서 큰 회사니까 괜찮은데 네. 여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핏빛에서는 토리버치하고 같이 연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예. 패션 디자인까지 가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쪽으로 인바디는 좀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요거 차고 운동할 거냐라고 제가 설문조사를 주변 사람한테 했거든요. 안 한대요. 네. 가격이 얼마냐. 그래서 네. 원래 이 팔찌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만복이 팔찌죠. 그렇죠. 만복이. 비싼 만복이. 딱 걸렸어. 그런데, 만복이야. 근데 이제 한 9만 원대에서 15만 원대인데 요거는 20만 원 좀 넘거든요. 근데 네. 안 한다고 그래. 차라리 에르메스나 어이 저한테 그래가지고 우리 언니들이 에르메스나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랑 연동하면 디자인 그러니까 장식물로서 하고 다니겠다는 얘기지. 아,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땀 차서 싫고 이 체중 이게 체지방 분석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 요거는 이게 체지방 분석하는 거예요. 돼요, 다 해요. 그 다 체지방 체성분 분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제품의 차이가 아, 다르구만. 그거 하니까. 근데 이게 된다고요? 예, 그거라니까. 예. 그게 네. 코스트코 가면 4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걸 네. 이번에 15불에 한다는 거야. 예. 그리고 내가 스마트폰에 다 연동되는 거 하는 게 그래서 무섭다는 건데요. 예. 이게 뭐 이제 만복이 하고 딱 그랬잖아요. 이성 대표 안 산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아, 이 얘기를 오늘 할까 말까 다 없지 할까 해갖고 저 이제 주제를 삼아 했는데 그래갖고 결론은 우리 맨날 얘기했던 뭐 다산 네트워크나 이런 거예요. 제가 결론은 다산 네트워크, 파이오링크 맨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모바일 데이터 그 보안 이런 건데 결론이 건데 제가 이 말씀 드려볼게요. 이승원 차 있죠? 차. 네. 차에 뭐 달려 있어요? 예전에 안 달린 거. 네? 블랙박스. 블랙박스 왜 네. 달았어요? 저 사고 날 때 안전하라고 그러고. 네. 네. 이승원 대표 차에 블랙박스 달려 있죠? 네네. 왜 달았어? 사고 때문에 달았죠. 네. 사고? 네. 사고 플러스 또 뭐가 있어 거기요? 사고밖에 더 있어? 아 뒤에 뭐 후진하는 거 보고 그러려고. 네. 그런 것도 네, 있고 네. 또 보세요. 사고하면 할인되는 게 있죠? 아, 예, 보험료 할인. 보험료 예, 할인. 보험료 할인. 그 전에 보험료 할인 때문에 네. 많이 단 거고, 네. 보험료 때문에 네. 그거를 세일 자는 사람들이요. 세일 자는 사람이 있으면 싼 거 해갖고 막 달아주기도 해요. 특히 네. 법인 상대 할 때는 막 깔아줘요. 그게 크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블랙박스가 가장 큰 이유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보험료 할인이 엄청 컸어요. 물론 그 다음에 싸움하고 싸우기 싫고 그러니까 하죠. 그런 게 있는데, 보험료 할인이 컸거든요. 근데 보면, 저는 뭐 애플워치가 된다 안 된다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네. 근데 웨어러블 기기에 제가 오늘 읽어보고 그냥 아 충격받았어요. 저는 제 얘기를 하면 시청자분들이 저 이 양이 저 친구 저 헛소리 한다 거짓말 하나 안 한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우리 그 피아노 사진 있잖아요. 소스가 어디였어? 피아노 개떼같이 사람도 배우는 거 그 로이터인데 아, 체중량 기수만 네. 측정이 가능하지 체중.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샤오미께 아니 경쟁 상대가 아니구만. 아니 그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집중을 네. 안 하네. 네. 집중 안 하잖아. 그때 BBC였잖아요. BBC 로이터 아니야. BBC였잖아요. 네. BBC였잖아요. 그리고 네. 카지노 같은 거 얘기할 때 제가 블룸버그 네. 화면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까놓고 얘기해서 채널 A나 네.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TV 조선 네. 소리 지르는 거 내가 가고 싶은 TV 조선 이런 데를 소스로 하면 얘기를 안 해. 아니, 왜 갈고? 하면 CNN 머니 한번 제 화면 살짝 잡으세요. 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이번에 나왔는데요. 이번 말씀하신 거 트랙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하면 생명보험료 깎아준대요. 저게 뭔데? 지금 말씀하신 핏빛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자기 지금 앞으로 이제 모바일 네, 헬스계열 뭐 차면 차주면 보험료 생명보험을 깎아주겠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네. 이게 다 측정이 돼요. 걸음걸이 수. 생명보험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이게 보면 하나 가면 다른 데도 하죠.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한 5년 정도 있으면요. 네. 우리나라도 아마 이거 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하고 우리나라도 누가 내가 안 사더라도 누가 사줘. 쉽게 얘기해서 삼성생명 아주머니들이 사갖고 여러분들한테 가죠.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런 거는 거짓말 안 해요. 이런 거는 뭐 이게 주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이 엄청 팔릴 겁니다. 이번에. 앞으로. 지금 안 사더라도 왜냐면 생명보험을 안 한다는데 깎아준다는데 왜 안 해요 그래요. 네. 그잖아요. 그것도 내 돈 내는 게 아니라 아주머니들이 알아서 사오고 ING나 이런 분들이 알아서 사오잖아요. AIG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걱정인 게 뭐냐면 어쨌든 싼 거가 요즘에 대세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예, 지금 여기 보니까 네. 뭐 지금 BMI는 된다고 그래요. 신체 질량지수 같은 네. 거 되는데 최저가까지는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샤오미가 그렇게 싸게 갖고 왔단 말이에요. 샤오미를 믿을 수 없는 예.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그 제 친구하고 얘기한 게 뭐냐면 샤오미는 개발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거? 아니 갖다 네. 붙이는 게 아니라 아예 제품을 갖고 가는데 자기네가 만들 팔고 싶은 제품이 있으면 갖고 가서 야 똑같이 만들어 줘.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냥 가서 어디다가 똑같이 개발한 데 가갖고 그 공장 그 만들 수 있는 데 가서 야 삼성 이 칩 썼는데 우리도 그 칩 쓸 수 있게 갖고 와서 해줘. 그냥 그거 줘 예, 이거죠. 그래도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중에 예. 특허 문제 때문에 이게 아, 샤오미가 나중에 예. 못 팔 거란 얘기고 샤오미 영업이익률이 2%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기술 개발을 하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카피해서 내놓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번에 사신 거 공기청정기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 공장에 가서 그대로 가서 만들어 달라고 그래갖고 나온 거거든요. 공기청정, 샤오미 공기청정. 아, 제가 소비를 했더니 롯데 하이트에서 네. 난리 나잖아요. 네네. 그잖아요. 윈도우스 네. 샀더니 윈도우 좋아하는 하나 더 살려고 그러거든요. 뭐 날라가잖아요.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농담이 아니라 예. 저는 샤오미가 그렇게 관심 있는 게 아니야. 지금은 우리 웨어러블 기기 사람들이 제가 보세요. 제가 어제 5년 후에 저 기억하시다가 저 이양경 저층화 거짓말한 게 아니네. 삼성 아주머님들이 삼성생명 아주머니들 그리고 AIG나 ING는 그러니까 프루덴셜에서 우리 또 남자 선생님들 아저씨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오빠들이 이거 갖고 온다니까요. 그럼 이제 버리지. 이거 채워드리면 안 쓰고 버리지 이제 그런 거는. 왜냐면은 안 쓰는 게 않고 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네. 누가 사잖아 그거를. 네. 누가 그렇죠. 사? 사겠죠. USB 메모리 누가 안 쓰지만 누군가 사는 놈 있잖아. 네네. USB 메모리 누가 사니? 안 쓰죠. 판촉하는 놈 사잖아. 선물하죠, 누가 선물. 사는 새끼는 네. 있잖아. 네. 제 말씀 좀 아니 5년 후에 제 말을 만난 마음 보세요. 5년 후에 얘기는 필요 없어.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네. 제가 나오는 결론은 다산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정중하게 네. 이승원 대표님한테 물어보잖아. 모바일 환경이 모바일 네트워크 그 네트워크의 통화 많아지면 그래서 다산이나 그런 게 좋아진다 그랬잖아. 파이오링크 이런 게 좋아진다. 일단은 뭐 영상 쪽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좋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또 뭐야. 왔다 갔다 하면 나산이대가 멋지다. 아니. 나스미대가 올라갈 것 같아. 제 말씀도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네.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제가 쭉 살펴보니까 뭐 샤오미가 어떻다 저렇다 아니라 이렇게 어쨌든 여러 가지 기능을 둔 체중계가 2, 3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직구 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보고. 공구하겠다는 예. 사람들은 많은 거예요. 따지니까 필요 없고요. 지금 45,000원짜리 코스트코에 팔고 있는데 아, 그거 그리고 있어요. 그거가 네. 지금 15,000원 2만 원 판다는 거야. 지금 네. 그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마트 가도 체중계가 이 가격이거든요. 체중계 되는데 이거 되면은 가서 한번 할 그게 핵심이야 핵심. 그래서 예. 네. 뭐 어쨌든 뭐 저때든 어쨌든 인바디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인바디를 끝내보려고 어떻게 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바디는 뭐야? 이렇게 들고 하는 거 이거 걱정하다 있는 거 알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예전에 그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뭐죠? MP3 최강자 레이콤에서 있었던 거 아이디버. 네. 그게 나중에 아이팟에 잡혀가지고 완전히 개박살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진 않겠죠? 설마 뭐가요? 인바디가? 뭐가요? 인바디가 샤오미 때문에 솔직히 관심 없어요. 저는 이제 기술력이라고 보고 있어요. 기술력 네. 기술력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네. 이제 발 이게 왜냐면은 인바디 제품하고 이거는 완전 다른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체지방 분석 자체 그 체성분 분석 자체가 안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샤오미 같은 경우는 그냥 트라이하는 정도 수준, 그냥 그 대충 그 데이터만 보여주는 정도 수준이지 이걸 갖고 의료학적으로 뭐 쓰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호기심을 이제 자극하는 제품 정도에 대한 쪽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2만 원 정도면은 뭐 충분히 사람들 일단 사볼 거다. 왜냐면 기존에 있는 체중계도 2만 원밖에 안 하는데 뭐 그 샤오미 거라니까 궁금해서라도 한 번은 사보겠죠. 그러나 이제 인바디의 경쟁 네. 상대는 아니다. 정리 들어갑니다. 네. 여기 보면 영상도 있는데 영어로 나와서 뭐 네. 해봤지 하면서 잘난 채널에서 말을 네. 안 하는데요. 제가 찍어드렸으니까요. 조용히 한번 다시 점심 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냐. 좀 장담하는데 분명히 한쪽 하는 놈이 있다가 한 4, 5년 있다가 보면 우리나라도 삼성 아줌마, 그리고 ING, 그리고 프루덴셜 형님들도 이거 갖고 와서 여러분들 주머니에 끼워주고 할인 받으시라고 할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돈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알아서 사갖고 올 거다. 네. 나는 오히려 밴드보다 차라리 빅토리아 시크릿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아. 아, 빅토리 시크릿 안 해. 기억하네. 네. 왜냐하면은 이거는 밴드나 안경은 각각의 빅토리 시크릿에서 뭐가 나오는데? 스마트 브라요. 아~ 차라리 속옷을 스마트 속옷을 만들어서 차라리 그 데이터를 갖다가 그냥 핸드폰에다가 전송시키는 게 맞지. 이거를 차고 안 잡고 안경을 안 쓰는 사람이 써야 되고 그거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약 잠깐 떴다가 밴드는 가라앉을 것 같고 오히려 이 웨어러블 진짜 이 옷 쪽으로 가는 게 더 맞는 게 아니냐. 속옷이나 아니면은. 그래도 어쨌든 이쪽은 계속 예. 발전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이제 보시면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이승원 대표 이제 치계를 안 차거든요. 싫다고 네. 안 차는데요. 그러면 그 늘 말씀드리면 저는 세상에 이승원 대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저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손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이세요. 네. 반지 차셨죠? 자기 차 보세요. 안 찼습니다. 반지 안 차잖아요. 그 차이거든요. 아, 저는 안 차는데요. 네. 저는 이제 나쁜 의미를 안 차는 게 아니라, 전 네. 별로 그런 거, 그 반지에 익숙하지 않아. 젊은 때 짰는데 안 짰는데, 네. 서양 애들 다 쳐요, 반지를요. 그래갖고, 그, 요번에 요건 또 개발한 놈이 있거든요. 반지로, 웨어러블 링으로요. 그걸 하면 대박이죠. 그래서 그것도 다 소형화되면, 그것만 차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희 이거 차면 너희들 보험료 깎아준다는 데 안 하겠어요. 저는 거기 한 표. 무조건 되는 거죠. 그 소스가 정의하잖아. TV 조선이 아니라 CNN 머니다. 제가 봤을 때 딱 이 기사는, 우리나라 네이버에도 곧 나올 겁니다. 제가 언제 알았냐면 이게 2시간 전에 본 거거든요. 저렇게 노는 애가 아니에요. 노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휴, 잘 들었습니다. 결론은 인바디였어요. 그래서 네. 괜찮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이슈 돌칠 겁니다. 오늘 약간 포인트가 안 맞는데, 오늘 네. 인이어가 안 돼요. 그래갖고 약간 뜨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지금 일단은 그 카드사 네네. 개인간 송금 서비스인데, 네네.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그 개인간 송금 서비스 신사업 허용인데, 네. 그지 같은 거는 이제 대기업만 이게 이렇게 계속 풀어준다는 게 그지 같은 거죠. 카드가 대기업이 하고 있으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카드사가 이제 개인간 송금 서비스 신사업을 허용해 주겠다는데, 그,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사업 방식에 대한 쪽을 그동안에는, 네. 영업 활동 지원에 대한 쪽을 부수 업무 규제 방식, 까지 이거 허용되는 범위에서만 니네 할 수 있어. 이거였는데, 이거 자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제 바꾼다라고 합니다. 네. 포괄주의죠. 네, 이런 거, 이런 거 안 돼. 네. 라고 말고는 나머진 다 해라. 네. 이제 이거, 이것만 하지 마. 네. 이것만 안 하면은 니네가 이건 다 할 수 있어. 라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금융위가 불허한다라고 명시한 분야를 뺀 나머지를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네. 그런 카드 얘네가 지금 엄청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카드사들 같은 경우도 카드사들도 이제 왜냐하면 페이게이트사들이 이제 왜냐하면 카드사를 누르고 이게 엄청나게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NHN이 하는 겁니다. 이 NHN 엔터가 이렇게 이거를 지금 하는 건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카드사도 해달라고 네네. 요구를 했겠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개인간 송금. 개인간 송금, 그 다음에 전자고지 결제요. 근데 이것들이 나쁜 건 뭐냐면, 이게 카드사 송금에 대한 쪽에 은행을 거치지 않고 대출을 받아갖고 해서 중간에 이자 빼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고지 결제요. 네. 그 다음에 전자고지 결제요 같은 경우도 지금 하겠다고 얘기하고요. 전시. 네. 그 다음에 광고대행. 네. 광고대행 같은 경우 카드사가 광고대행을 할 수 있으면 대박인 거죠. 그렇죠. 빅데이터 다 갖고 있으니. 이 사람이 아동용품을 많이 결제하는지, 네. 아니면은 뭐 미용용품, 뭐 옷을 많이 결제하는지, 아니면은 뭐 의료를 많이 결제하는지만 알아도 네. 광고를 갖다가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이 광고 데이터에 대한 질은 어마어마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마한 10배 이상 뛰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마케팅 등 향후 허용이 되는 업무에라고 했는데 네. 그만큼 카드사 같은 경우가 앞으로 이 부수 업무 쪽에서 카드 수수료가 아니라 그 외에 대한 쪽에서 그러니까요. 충분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빅데이터를 직접 하는 거냐. 그러면 네. 이걸 하는 대신에 네. 대신에 카드 수수료를 낮춰줘야죠. 왜냐하면 네. 다른 데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카드 수수료를 낮춰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낮추는 이거. 상태가 그러니까 그지 같다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만 할 수 있게끔 네.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는데 네. 진짜 이 창조 경제면 네. 그러니까 뭐 8% 있잖아요. 그거 그런 8% 이런 애들 네네. 이런 애들 같은 경우가 그걸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못하게 막아놓고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뭐 돈을 벌지 않는 한 벌지 않으면 네. 뭐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나 하고 네. 이거는 너무 이렇게 좀 형평성이 안 맞다. 그래서 네. 그 뭐냐면은 알리바바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네. 중국에서 네. 이제 그런 규제에 대한 쪽을 풀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네. 능동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우리나라는 오히려 네. 규제가 지금 다 산업 자체를 막고 있다. 네. 이렇게 보이십니다. 진짜 막아야 될 건 안 막고 네. 막지 말아야 될 건 막고 막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네. 이야기 조금 더 해드리면 이래서 이제 그 카드사가 엄청 좋아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 모든 결론은 뭐다? 누가 죄송합니다. 누가 X되냐? 네. 은행이 X되는 거죠. 그쵸. 왜냐면, 은행이 고위 업무가 자꾸 뺏기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선결제 있잖아요. 지금 그 뭐였죠? 그 선지급, 뭐 그런 선지급 결제. 네, 그 증권사도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은행이 나와버려야 하는 거를. 네. 그죠? 은행이 나와버려야 하는 걸 자꾸 뺏겨나가는 거잖아요. 인터넷 은행 들어와, 선지급 결제 들어와. 아, 그러니까. 지금 뭐 되면은, 카드사도 개인 송금돼. 네. 네. 그러니까 은행이 그만큼 어려워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한쪽이 좋아지면 한쪽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일단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서 얘기 나온 거, 그 카드사에 이제 그 쉽게 해서 빅데이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벌써 탐나주축님이 또 이런 말씀을 네. 쓰셨습니다. 야, 이런 분들 정말 대단한 분이야. 영화도 네. 관람 성향을 고객에게 예약해주는 광고도 나오던데. 예, 맞잖아. 뭐 인터파크나 이런 데서 예. 예매하실 거 아닙니까? CJ, CGM이나 이런 거. 뭐 결제만 많이 했어도. 그러면. 이미 영화 쪽 최근에 뭐 결제한 예가 있다 그러면 이제 영화 네. 관련돼서 계속 그 네. 신 거 보여주는 거고 그 사람 취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네. 취향에 따라서 뭐 호러면 호러 네. 아니면 뭐 맞습니다. 로맨스면 로맨스 아니면 뭐 아니면은 뭐 코미디면 코미디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를 각자로 주게 되면 네. 네. 네. 네. 그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이제 그 항상 네. 이제 뭐라 그러죠? 그 특별 명사라고 하는 고유 명사라고 하잖아요. 네. 사람 이름이나 어떤 회사.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고유 명사 그 나온 거가 이제 몇 개가 있어요. 새로운 말 나오는 것들이 보면 예전에 그 2000년대 초반에 야후가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두유 야후, 야후하냐, 야후하다라는 얘기 좀 떴다가 완전히 죽었고 요즘은 검색하는, 서치한다는 것 자체가 검색한다는 게 미국에서는 구글링, 구글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구글링한다 뭐 이런 얘기가 뭐 구글링한다는 게 정말 구글 들어가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검색하라 할 때 구글링하는 얘기 있고요. 또 페이스북 때문에 새로운 말이 나온 게 있어요. 그거 아세요? 어떤 거요? 페이스북이 나와갖고 2009년에 그 항상 그런 내용 나오면 웹스터 사전에 등재됐다 안 됐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때문에 새로운 단어가 아는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빨리 한 1분 안에 맞추시면 제가 선물 하나 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타벅스 커피 한번 쏠게요. 밤주까지 쏘겠습니다. 맞추시면요. 페이스북 때문에 새로 생긴 단어. 그러니까 검색하지 마시고요. 검색해서 얘기하는 건 반칙이야. 예, 그래서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이요. 페이스북 때문에 웹스터 사전에 등재된 거 혹시 아시는 분이요. 옥스퍼드 사전인가? 뭐 옥스퍼드겠네요. 등재된 거 혹시면. 네. 이런 거죠. 팔로우란 거는 팔로우란 말이 있던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답이 아니죠. 예. 네. 예. 네.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페북 이런 건 답이 아니죠. 아깝소는 맨날 저의 방송을 보신다는 분이 황금 박지님은 전 아실 거예요. 분 맨날 보신 분 아실 텐데요. 예. 네. 하여튼 이거 검색해서 아니면 제가 답을 못 맞추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맞추면 되면 거의 맞추신 분 있는데 마팔이 아니라 언프렌드 있어요. 언프렌드 써드릴게요. 언프렌드. 언프렌드 말이 얘기 내면 쓰는 거예요. 언프렌드. 예. 언프렌드란 말이 없던 말이에요. 예. 왜냐면 우리나라는 절규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절규하는 거는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절규 안 하더라도 난 저 사람 얘기하고 싶다는 게 언프렌드란 말이 페이스북 때문에 생긴 말이에요. 그래갖고 옥스퍼드에 등재됐어요. 2009년에. 진짜로 제 말이에요. 진짜거든요. 그래서 그 언프렌드란 말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얘기했죠 그 얘기를? 그러니까. 네. 갑자기 그 얘기를 들고 나오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시장에 하여튼 그렇게 도미넌트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쪽을 보셔야 되겠다 얘기했고요. 제가 뜬금없이 말을 쓰는 게, 나는 이 얘기하고 일부를 끝내야 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 대세가 있네, 정말. 없더라도, 윤종민이 대세네, 윤종민이. 이게 왜 올라? SKC 코롱 피어 있죠? 네네. 난리 났네, 이거. 네. 예. 네. 야, 우리 같이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봤어요, 우리가? 네네. 예,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키움증권의 전문가들이 나오시잖아요. 네. 월화수목금 나오시고 뭐 특정한 날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SKC 대박이네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올해는 또 확인하겠지만. 네. 그리고 또 그, 저기, 황순계 전문가께서 어저께까지 방송하셨잖아요. 네. 황순계 전문가 얘기했던 그, 저기 뭐야, 그, 지금 그, 이번에 그 상장 폐지된다는 거 뭐죠? 돈 받고? 도레이케미칼 황승정 전문가 얘기했었고요. 그 전에 또 최일준 전문가 또 그거 하셨잖아요. 삼인각기. 네네. 네. 난리 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전문가들, 키워드림의 전문가들 좀 더 그 성원을 해주시면서 같이 방송에 참여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 뵙겠습니다.